동화 한국어 버전. 친구를 갖고 싶어. 아주 아주 먼 옛날, 작지만 행복한 마을에 휴고와 엘시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언제나 붙어 다녔고 한시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이것 봐 엘시, 엘프의 왕이야. 힘이 정말 세 보이지 않아? 이제부터 나 엘프왕 할래. 내 기도 이렇게 뾰족하다고. 우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예쁜 마녀를 할래. 두 사람은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아무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두 사람과는 달리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어린 난쟁이 코비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가 전혀 없었어요. 엄마, 나 산딸기 요정 보고 싶은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코비, 엄마 지금 청소하느라 바쁘잖니. 지금은 나가기 힘들어. 그럼 혼자서라도 보러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안 돼, 코비. 엄마가 이 숲 주변에 아주 고약하고 굶주린 트롤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잖아. 그리고 트롤들이 주로 언제 나온댔지? 밤중에요?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진짜 진짜 조심할게요. 안 돼, 미안하다, 코비. 그냥 집에서 놀아.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잖아, 알았지? 네, 엄마. 잠시 후, 코비는 엄마를 찾으러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점심 다 됐어요? 엄마가 주무시잖아? 좋아, 지금이 기회야. 얼른 밖에 나가야지. 코비는 엄마가 깨지 않게 몰래 집을 빠져나와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을에 도착했죠.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 인간들 마을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 마을을 둘러보던 코비는 휴고와 엘시가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잖아. 저 애들과 친구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 휴고, 내가 열을 셀 테니까 얼른 가서 숨어. 절대로 못 찾을걸. 엘시는 눈을 감았어요. 코비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엘시에게 다가갔어요. 코비는 엘시에게 주문을 걸었고 체면에 걸려버린 엘시는 순순히 코비를 따라갔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기다리다 지친 휴고는 숨어있는 곳에서 나왔어요. 엘시! 이상하네. 집으로 돌아갔나? 그 시각 코비는 엘시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비는 어린 요정이었기 때문에 마법의 힘이 약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 마법이 풀려버렸죠. 우와! 여긴 어디지? 그리고 넌 대체 누구야? 난 코비라고 해. 너와 함께 놀고 싶어서 이리 데려왔어. 뭐? 하지만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나 별로 안 놀고 싶어. 집에 데려다줘. 안 돼. 아까 어떤 남자애하고 노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나랑도 재밌게 놀자. 어서 심술 부리지 말고 빨리 놀자. 코비는 엘시에게 예쁜 나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도 주었고 엘시를 웃게 하려고 재미있는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하지만 엘시는 무섭고 울적하기만 했어요. 함께 놀고 싶어하는 코비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엘시에게 코비는 자신을 납치한 못된 난쟁이일 뿐이었어요. 널 재밌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넌 하나도 안 웃네.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아무래도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네. 보다시피 내겐 친구가 없어. 그래서 같이 놀 친구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정말 정말 미안해. 코비의 말을 듣고 엘시는 생각에 빠졌어요. 그렇게 나쁜 난쟁이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완전히 믿을 순 없어. 내가 조금만 같이 놀아주면 날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좋아, 같이 놀자. 대신 날 꼭 집에 데려다줘야 해. 코비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코비와 애쉬는 즐겁게 놀았어요. 한편 혼자 집으로 돌아온 휴고는 사람들에게 애쉬가 사라졌다고 얘기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은 애쉬를 찾아 나섰죠. 애쉬! 애쉬! 어디 있는 거니?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걱정이 됐고 어두워질 때까지 엘시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죠. 엘시의 엄마 아빠는 집시들이 데려갔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휴고는 알 수 없는 마법의 존재가 애쉬를 데려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꽃밭에 있던 애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코비, 이제 그만 날 집에 데려다줘. 벌써 어두워졌어. 벌써? 하지만 너희 집은 여기서 무지 멀잖아. 그리고 밤에는 트롤들이 나온다고. 갑자기 코비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코비. 그럼 내일 돌아가는 길을 찾아보자. 지금은 잘 곳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트롤들은 엄청 크니까 잘 숨어있으면 우리를 절대로 못 찾을 거야. 그렇게 해서 둘은 꽤 오랫동안 걸으며 숨을 곳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속이 빈 나무를 발견했어요. 둘은 나무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움츠리고 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휴고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애쉬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빨리 애쉬를 찾아야 하는데 다들 잠들어 버렸네. 나서 찾아볼래. 휴고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이곳저곳으로 애쉬를 찾아다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애쉬와 코비는 잠에서 깨어났고 애쉬는 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나랑 조금만 더 놀자. 네가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이 있어. 거기 데려가 줄게. 안 돼, 코비. 나 이제 정말 집에 가야 해. 나랑 놀기 싫어서 집에 가려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랑 노는 거 정말 재밌어. 알았어, 그럼 네가 말한 곳에 가보자. 그러는 동안 휴거는 두 사람이 있던 꽃밭에 도착했어요. 이거 애쉬가 쓰던 리본인데 혹시...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분명히 혼자 덜렁거리다가 넘어져서 이 풀숲에서 뒹굴었던 걸 거야. 어서 빨리 찾아야겠어. 휴고는 걱정됐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한편 코비는 애쉬를 데리고 길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있었어요. 코비,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다 왔어. 눈 감고 절대 뜨면 안 돼. 코비는 애쉬의 손을 잡고 무언가 울창하게 나 있는 숲풀 속으로 들어갔어요. 됐어, 이제 눈 떠도 돼. 세상에, 코비는 거대한 해바라기가 가득 핀 밭으로 애쉬를 데려왔던 거였어요. 그곳에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해바라기가 끝없이 피어있었죠. 두 사람은 해바라기 밭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불쌍한 휴고는 속이 빈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 애쉬 리본이 또 있네. 이런 못된 요정이 애쉬를 데려간 거면 어떡하지? 도깨비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휴고는 서둘러 애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애쉬와 코비는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했죠. 코비, 나 이제 정말로 집에 가야 해. 지금? 왜? 나랑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 애쉬? 안 돼. 더 어두워지면 트롤들이 나와서 돌아다닐 거라고. 너도 트롤과 마주치는 건 싫지? 알았어. 그럼 숲으로 돌아가서 숨어서 잘 수 있을 만한 나무를 찾아보자. 애쉬는 그러기로 했고 내일 코비가 자신을 꼭 집으로 바래다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해바라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게 뭐지? 혹시 쥐 아닐까? 트롤이야. 무서워하지 마.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 저기, 아까 보니 너희들이 정말 재밌게 놀더라.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참, 난 제임이라고 해. 뭐라고? 우리랑 같이 놀고 싶다고? 하지만 난 너희들이 되게 심술궂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트롤이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 우리도 알아. 하지만 나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아, 쟤도 너랑 비슷한 것 같다, 코비. 그렇구나. 그럼 너도 우리하고 같이 놀자, 어때? 우와, 정말이야? 신난다. 그렇게 해서 세 친구는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휴고는 어두운 숲에 도착했고 애쉬가 어디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애쉬를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다쳤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안 돼! A씨! 해바라기 더미를 해치고 난 휴고는 짜증이 잔뜩 난 A씨를 발견했어요. 내가 졌잖아! 이건 불공평해! 안 됐다, A씨. 네가 원한다면 다시 해도 돼. A씨? 너 뭐 하는 거야? 얘들은 다 누구야? 휴고! 날 찾으러 온 거구나! 진짜 보고 싶었어, 휴고. 얘들은 새 친구들이야. 코비랑 제이미지.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휴고는 애쉬가 트롤과 난쟁이와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휴고를 다시 만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애쉬를 보고 코비는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애쉬, 너를 몰래 여기까지 데려와서 친구나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코비. 어쨌든 큰일도 없었고 재밌게 놀았잖아. 어쨌든 서둘러.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 애쉬. 돌아가려면 한참 가야 한다고. 기다려봐.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마법의 모자인데 이렇게 모자의 방울을 흔들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져. 그렇게 하면 다들 집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마법의 모자가 있으면서 왜 소원으로 함께 놀 친구를 달라고 안 빌었어? 그렇게 하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없잖아, 안 그래? 어쨌든 방울아, 방울아, 지금 당장 A씨와 휴고를 두 사람의 집으로 데려다 줄래? 코비도.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자 잠시 후 내 친구는 휴고의 집 정원에 서 있었어요. 돌아왔어! 그나저나 부모님이랑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겠다. 그랬어, 제이미. 미안한데 애쉬가 사라졌던 걸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줄 수 있어? 제이미가 소원을 빌며 모자의 방울을 흔들자 애쉬가 사라졌던 기억이 모두 지워졌어요. 저기, 괜찮으면 내가 사라졌던 기억도 우리 엄마 머릿속에서 지워줄래? 내 친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후로 내 친구는 거의 매일 함께 모여 즐겁게 놀았고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정에는 장벽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서로 전혀 다른 존재이고 생긴 모습이 달라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건 언제나 가능하답니다.